이 음식은 뭐로 만든 거예요? 쌀하고 채소 그리고 돼지고기로 만든 거예요. 저는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. 그럼 이걸 드세요. 이건 닭고기로 만든 거예요. 네, 그럴게요.